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앙골라 인민 해방운동 제7차 대회에 참가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11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